I'm a liar 가족들에게 괜찮단 말해 죽을 것 같은데 Set me on fire 내가 누군지 기억이 안 나 어린애였는데 텅 빈 방 안 소년은 외로워 멀리 도망가고 싶어 이 구렁텅이에서 날 꺼내줘 누가 안아줬음 싶어 Somebody help me 내가 나일 수 있게 도와줘 난 행복하지 않아 억지 미소 짓지만 난 행복하지 않아 난 살고 싶지 않아 난 살고 싶지 않아 죽고 싶진 않지만 난 살고 싶지 않아 Have you ever feeling like 숨만 쉬는 기분 하루 끝에 잠이 들 때쯤에 안놓지한 싫음 별일 없냐는 질문 별일 없다고 대답 아무 일도 없는데 왜 울적할까 그건 의문 오늘도 감정 노동해 내 맘대로 되는 일이 하나 없네 속이 텅 빈 껍데기 작은 불씨에도 다 들어가는 나는 쉽게 부서지는 죄 같아 텅 빈 방 한 소년은 외로워 멀리 도망가고 싶어 이 구렁텅이에서 날 꺼내줘 누가 안아줬음 싶어 Somebody help me 내가 나일 수 있게 도와줘 난 행복하지 않아 억지 미소 짓지만 난 행복하지 않아 난 살고 싶지 않아 난 살고 싶지 않아 죽고 싶진 않지만 난 살고 싶지 않아